내게 달려가는 날도 세상이 막고 내 몸만 가져도 끝까지 이겨낼 거야 꼭 끝까지 이겨낼 거야 꼭 내게 달려가는 날도 시련이 막아도 내 인생 이유는 널 끝까지 지켜낼 거야 꼭 끝까지 지켜낼 거야 꼭 너와 나 사이 세워진 벽 운명이 내게 겨누고 있는 총 가는 길은 꼬여버린 미로 부셔버려 왜 맞서버려 왜 널 찾아 달려버려 왜 I wake up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 내 up and down 한순간에 잃어버렸어 심지어 너마저 내 삶의 가치 전부 everything is gone 지켜보는 시선 터질까 위선 어둠은 나를 향해 잔인한 미소 찬란한 아침이 올지 모르지만 난 그날이 올 때까지 one 내게 달려가는 날도 세상이 막고 내 몸만 가져도 끝까지 이겨낼 거야 꼭 끝까지 이겨낼 거야 꼭 내게 달려가는 날도 시련이 막아도 내 인생 이유는 널 끝까지 지켜낼 거야 꼭 끝까지 지켜낼 거야 꼭 사실 두려워 떨고 있어 여기서 영원히 헤맬지도 몰라 한 줄기 빗대준다던 약속 So, 지켜야만 해 되어줘야 해 계속 기다려버려 해 I remember 너의 쓰라린 눈물과 눈물이 빛으로 번지는 날까지 쉬지 않을게 숨이 멎을 때까지 아픔의 시간이 가길 pray 세상을 돌고 돌아 늦게 도착한다 해도 모두가 날 등돌린다 해도 변하지 않는 믿음 내 가슴 속에 있기에 난 그날이 올 때까지 one 내게 달려가는 날도 세상이 막고 내 몸만 가져도 끝까지 이겨낼 거야 꼭 끝까지 이겨낼 거야 꼭 내게 달려가는 날도 시련이 막아도 내 인생 이유는 널 끝까지 지켜낼 거야 꼭 끝까지 지켜낼 거야 꼭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Till the end 고통 속에서 깨어난 또 다른 나의 눈빛 널 바라보고 있어 널 바라보고 있어 고통 속에서 깨어난 또 다른 나의 눈빛 널 향해 가고 있어 널 향해 가고 있어 끝까지 달려가는 날도 세상이 막고 내 몸만 가져도 끝까지 이겨낼 거야 꼭 끝까지 이겨낼 거야 꼭 내게 달려가는 날도 시련이 막아도 내 인생 이유는 널 끝까지 지켜낼 거야 꼭 끝까지 지켜낼 거야 끝까지 달려가는 날도 세상이 막고 내 몸만 가져도 끝까지 이겨낼 거야 꼭 끝까지 이겨낼 거야 꼭 내게 달려가는 날도 시련이 막아도 내 인생 이유는 널 끝까지 지켜낼 거야 꼭 끝까지 지켜낼 거야 꼭